하나의 우주였던 두 눈동자에서 쏟아져 썼던 무한의 별들이 만들 어떤 꿈에 강을 건너며 미소 짓던 어린 날에 겁쟁이 수많은 이름들로 불리죠. 근데 이젠 그만해 지쳐간다 눈을 감는다. 방황 속에도 미소 짓던 어린 날에 여전히 빛나는